할렐루야.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수련회가 끝났는데 저는 온몸이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김남도 교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교수인데요.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에서 우리 역시도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확고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남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남도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너무 많은 흔들림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특별히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수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흔들림 없이 살고 계십니까? 흔들림 없는 생각과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을 걷고 있고 옳은 판단일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잘한 선택일까? 나이는 먹어가는 것 같고 무언가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가족들과 주변의 압박 가운데에 바쁜 게 좋은 거라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흔들림 가운데 속도에만 맞춰 있지 삶의 방향은 잊어버려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정없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정말 굳건해 보였습니다. 아, 나 믿음대로 이 험한 세상 잘 이기며 살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오직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수련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내가 좀 살겠습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들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디 쉽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믿음대로 살고 싶었고 정말로 진지하게 그것을 고백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맞나? 이걸 지키는 게 때때로는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더 세상 가운데 인정도 받고 싶고 아니면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세상이 주는 욕망과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뭔가 더 다른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믿음의 길들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그 굳건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너무나 흔들리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주어진 이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모범을 잘 쫓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모범을 잘 쫓아가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본받고 또한 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좀 교만해 보입니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모델로 삼아서 나를 좀 따라오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진 게 아닐까요?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이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고 교만해졌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전도사 때부터 교만했거든요. 저는 항상 원래 꾸준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교만이 잘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신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 3장 8,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놓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마만큼 작은 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서신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아니면 명예적으로도 뭐 재력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는 너무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 목사 쓰레기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너무나 존경받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렇게 삶으로도 엄청나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지? 저 사람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면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사도 중에 사도였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끊임없이 삶과 인격을 닮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나를 좀 롤모델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교만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럼 그가 갑자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떠나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이런 권면 가지고 그들을 잡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날 따라오십시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흔들리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직장생활 하던 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아주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집안 상황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뭔가를 막 해보려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이 집안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노력하는데 변하지 않는 이 상황과 앞으로 얼마 동안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들을 이겨봐야지 믿음 가지고 한번 승리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서 갑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들고 당장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그때에 이러한 생각 하나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 가운데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집사님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아 이분은 하나님 그렇게 믿으며 의지하며 그 주어진 길들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잡고 열심으로 주어진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으로 힘들 때마다 아니면 세상 가운데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 보면 때때로 너무나 어렵고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권면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난과 역경,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요? 그런 모델을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을 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들의 좀 자서전이나 서적들을 좀 많이 좀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보면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롤 모델을 보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잘못된 모범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모범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게 뭐냐면 안타깝지만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좋은 모범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교회 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좋은 모델일지 안 좋은 모델일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을 못 마주치시나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 나도 저 언니처럼 아니면 저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좀 살고 싶다.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정말로 예배자리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저 사람처럼 복음 전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분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저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롤모델이 되지 못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도 안 해. 뭐 쫓아오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년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그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처럼 순종하시고 그 청년처럼 섬기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사님 아멘 할 때 엄청 잘하더만. 아멘 안 하는 사람 따라하지 마시고 아멘 하는 사람 따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잘하세요. 근데 보세요. 안타깝게 빌립보 교인들은 그 모범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잘못된 모범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모범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신앙 가운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는 따라하기 힘든데 나쁜 거는 금방 배우잖아요. 우리 애도 나쁜 건 금방 배워. 어린이집 갔다 오면 막 욕하고 있어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 그럼 친구가 알려줬어. 막 이렇게 막. 진짜 금방 배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잘못된 모범을 따라갔느냐? 두 부류의 잘못된 모범인데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신앙을 교묘하게 흔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들 가운데는 구원의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였습니다. 행위.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가시나요? 근데 대부분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행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믿음 가지고 구원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믿음 가지고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행위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는 선행 조건이 아니고 결과로서 나타나는 산물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 구원받았습니까? 아 그렇게 믿고 싶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누구밖에 모르냐면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거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게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가 맺혔어요. 그럼 이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여기에서 파인애플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안 열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대의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면 아, 이 나무는 구원받은 나무이구나. 그럼 구원받은 열매를 맺히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행동을 막 하니까 이 사람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힘들어. 야, 너 행동 잘못됐네. 너 행위 잘못돼.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들이 얼마만큼 그들을 흔들어 놨냐면 계속 지적질하고 정지하고 야 너 구원 못 받았어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율법 폐기론자 즉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 죄를 지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즉 너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입니까? 세월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얼마 전에 굉장히 아리따운 이제 민효린 씨가 결혼했더라고요. 몰라요? 승리 민효린 결혼했잖아요. 거기가 서울중앙교회 안양에 있는 승리 아니야? 아 태양이야. 미안해. 승리. 남편을 바꿔놨네. 어떡하지? 어쨌든 미안해. 자, 태양이랑 민효진이랑 결혼했는데 거기가 서울중학교라고 안양에 있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구원파입니다. 유황 계열의 구원파예요. 거기서 누가 결혼했냐면 예전에 SES의 유진이 거기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다 구원파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너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살인을 하든 어떻게 살든 인생 막 살든 나는 뭐 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인생 막장 찍어도 난 천국 가는 겁니다. 가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은혜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삶이 바뀌어야죠. 거룩함대로 살아가야죠.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가지고 승리하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강남역 여러분 가보십시오. 4시까지는 술 먹고 클럽 놀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해롱해롱하고 막 완전 활락가처럼 있지만 5시쯤 되면 누가 쏟아져 나오냐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또래보다 적은 학생들과 저처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권이나 보험회사 일하는 사람들. 강남역이 거의 다 그런 거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서 다 영어 공부하려고 아침부터 고등학생들이 출근 전에, 출근이 아니죠, 학교 가기 전에 2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막 이렇게 가려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하게 널렸어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뭘로 이길 수 있냐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아멘. 거룩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 취소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든지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그냥 조금 네가 다른 짓 하면서 좀 네 것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도 너 구원 취소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아, 똑같이 구원 받는데 나는 뭔가 막 몸부림치고 여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쟤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쟤는 할 거 다 하면서 그들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막 흔들려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들 삶이 좀 괜찮아 보인다. 근데 본문 말씀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였어요. 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우리의 성과학을 구별하여 실가처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행하고 싶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것들에 충실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저만 부럽나요? 아, 나만 쓰레기구만. 보세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저처럼 그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아, 똑같이 구원받는데 쟤는 다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 땅에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구나. 우리들 가운데 왜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 수치스러움으로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마침은 그들의 마침 멸망이고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다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도 어떠한 안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철저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철저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마라나타가 뭔가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기에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말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이단들이 자꾸 말세 하니까 말세 얘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끝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세대들이 말세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당장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하시네요. 제가 어떤 청년 집회에 가서 오늘 이밤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멘 안 하냐 그랬더니 주님 뵙는 거 좋은데 장가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시는 거 좋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누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주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린 다음에 천국 가기를 좀 원하지 않으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자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 가운데 사람들이 이상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시민권자였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그 당시 가운데 엄청난 혜택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랑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별로 느낌 안 오시지만 우리가 원정 출산하러 막 한 5천만 원씩 내고 미국 가서 시민권 얻으려고 출산하고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과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어디를 취득합니까? 대부분이 미국을 많이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전혀 이렇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청년 하나랑 같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미국 독수리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데가 틀리더라고요.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막 저 밖에 벌써 나가가지고 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렇게 해서 아 미국 사람이랑 상종을 못하겠구나 내가 막 이렇게 막 놀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혜택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가는 혜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은 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도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게 무슨 이야기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권리가 나는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몰두하면서 이 땅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좀 좋은 거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좀 취할 수 있을까? 로마 시민권 가운데 눈이 멀어 있는데 바울은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상급임을 믿습니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믿음 가운데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좀 서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 너무나 약한 몸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좀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삶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 저는 제 자녀들에게조차도 아빠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 중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40년대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즈워즈와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 현대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19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헨리 마틴과 짐 엘리엇 등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굉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21살 때 주님 만나서 24살에 내가 주님의 때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고 29살에 짧은 인생을 마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좋은 교회 청빙 다 마다하고 인디언들 가운데 들어가서 폐결핵과 온갖 질병 가지고 극한 외로움과 괴로움 견디며 생애를 마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한 청년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어진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불태우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책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가기 15일 전에 그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쇠약해져 있었고 하루 종일 말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러나 조금 글을 쓸 수 있었고 하루 중 일부는 편안했다. 오, 이전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를 위하여 사는 즐거움을 생각하니 영혼의 새로운 기운이 돌았다. 오 복되신 하나님, 내가 속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의 뜻을 진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짧은 생애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간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소개한 것처럼 그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아니 데이비드 브레너드처럼 세상 것들보다 주님 의지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수련회 끝나고 잠깐 은혜 받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뜻 정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어진 그 길 잘 감당해서 우리 조현철 목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다시 섰을 때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이 길 잘 걸어왔어요. 아빠 저 잘했지요. 아빠 저 잘했지요.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들이 우리 청년들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